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쓸데없는 상황들에 당신의 선택은 심플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비스트의 리본입니다. 단단했던 매듭이 결국엔 풀려버리고만 해요. 설마 했던 이별이 가까이 다가와 버렸네요. 정말로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요. 내겐 걱정 말아요. 그래도 그대 원만하진 않아요. 모든 걸 잃어도 돌릴 수 없고 소중한 걸 지킬 수조차 없는 초라한 내 모습 뗄 수 없는 입술이 그대 잡을 지금처럼 지지자고 나지 않채로 널 향해 걷는 거 아주 가끔씩 꿈에 찾아오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며 웃어주는 것 뿐이야 baby 맞아준 남자는 아니었어 나는 너에게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게 지금처럼 노래 부르는 것도 부담이라면 미안해 전부를 버려도 바꿀 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셸 오프닝 읽을 때 상당히 연설문 아니요, 연설 하신 것 같아요. 네. 연설하신 것 같아요. 아, 연설하신 것 같아요. 엄청 당당하셔서. 네. 아, 전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그 목소리에 그 저도 자신감이. 나쁘다고, 네. 아, 당신의 선택은? 하고 딱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게, 네, 바밤, 바바밤 네. 연설, 하는 그런. 요새 연설이 한창 이슈인데 연설문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발언하셔도 되나요? 어머, 어머. 네? 항상 우리한테 발언 주시라고 하시고. 무슨 연설 얘기하시는 아, 거예요? 아, 그렇죠. 뭐? 다 알지 않나요? 네? 참고로 오늘의 저는, 네. 날짜는 11월 4일입니다. 조용히 하시네요. 11월 4일 금요일. 어떤 연설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저기 그 기자회견. 네. 그 축구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이. 감독 무링뉴께서 이렇게 축구 지고 나서 이렇게. 왜냐면 맨유가 큰 클럽이거든요. 아, 오늘 했나요? 네, 오늘 했어요. 이 졌거든요. 아. 그 기자 그 회견 연설을 얘기했던 네. 건데. 저도 그거였어요.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네. 은근슬쩍. 네. 뭐.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진짜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저희는 진짜 많은 선택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친구들끼리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선택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 보려고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 약간 좀 프리뷰는 아니지만 네.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셨나요 오늘? 오늘 선택이요? 네, 오늘 그냥 선택. 소소하게 선택한 것들. 저는 오늘 사실상 어사가 있었어요. 어사를 해야 됐었고 어저께 계획상 정말 늦게까지 뭘 하다가 이제 밤에 아 그래 난 내일 새벽에 나가야 돼 하면서 머리를 다 감고 다 준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네.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업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네. 아 오늘 하루 정도 늦잠을 자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늦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사는 망한 것 같아요. 마지막 어사인데 네 그런 선택. 어사를 망하기로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선택한 건 아니지만 오늘 늦잠 자기로 선택한 거고요. 그 결과로 아직, 인해. 네 결과로 인해 오늘의 어사가 활약. 언제까지예요? 월요일까지요. 아니, 시간이 안 돼요. 원래 어사는 부캐 전날에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네. 전날에 하다가 하나 망했던 어사 이거여가지고 네. 따뜻한 위로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디는 어떤 선택하셨나요? 저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네. 고민을 많이 했죠. 그쵸? 뭐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전 이것저것 일단 냉장고를 스캔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된장찌개를 먹기로 결정을 해서 네. 지금 된장찌개를 거하게 먹고 네. 이제 여기 라디오를 왔죠. 그리고 평소에 안 하시던 결정 하나 했잖아요. 뭐죠? 이거요. 아, 제가 원래 안경을 잘 안 쓰는데 네. 멀리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안경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은 왜 멀리 있는 걸 보시기로? 아니 멀리는 거. 마치 씨가 멀리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씨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라디오 녹음한 듯. 안경을 빼셨죠? 아, 네. 마티 씨를 보기 싫었어요. 마티를 보기 싫으면 아, 마티 씨 말씀이 아니, 멀리 있는 거 근데 원래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이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 멀리 있는 게 정말 멀리 있는 거 말고 네. 약간의 거리만 있어도 보일 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티 씨를 이제 조금 더 흐릿하게 보기 위해 네. 잘 보기 벗었습니다. 위해 안경을 쓰기로 결심했지만 이제는 보지 않기 위해 이제는 안경이 쓸모 없어졌다? 네. 네. 그런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자, 희미한 것도 아름답다. 오늘 어떤 결정하고? 어떤 결정이요? 네. 일어나기로 결정했죠 우선 아침에. 네.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왜죠? 네? 회사인 아니신가요? 아, 그래도 어쨌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그런 결정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이제 차에서 나와서 운전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 턴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왼쪽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뭐 이유는 있죠. 그렇죠. 네, 회사를 가기 위해서인데 뭐 멀리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네. 좋은 방법이 있고. 네. 근데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무슨 그리고 피곤해서 이제 좀 브이 블루캔을 한 캔을 마시는 결정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라디오에 오시길 결정하셨어요. 네, 라디오에 네, 라디오에 네. 픽업해 주시기를 네. 결정하셨고요. 네. 아, 그건 이미 프리데스틴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때 결정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쵸?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죠. 감사하네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오시기로 또 갑자기 마음에 변심이 있어서 있을 수 있었지만 아니요. 저는 그런 신은 안 알겠어요. 네. 그럼 네. 마티에게는 그런 선택은 네. 없는 걸로. 네, 이미 그거는 예전에 끝난 선택이에요. 그렇게 안 하기로. 네, 그래서 네. 그런 이런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우, 지금 앉아 있네요. 앉아 있기로 결정했어요. 네, 앉아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데 누가 서 아니면 무릎 꿇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오,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네, 어쨌든 저희 본론으로 가보죠. 무릎 꿇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저희가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정말 쓸데없이 진짜 쓸데없는 라디오 방송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진짜 재미로 심플하게 정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문제를 낸다면 그래, 간단한 예로 한번 네. 가보시죠. 약간 이런 거죠. 평생 고기만 먹는다 versus 평생 야채만 먹는다. 아. 근데 고기만 먹을 때는 진짜 고기만 먹어야 되고 야채는 못 먹는다 그렇죠. 네, 그죠. 야채는 안 되는 거죠. 야채 네. 야자도 못 먹는 그쵸. 거죠. 야채 먹을 때는 고기 근데 과일 되나요? 과일은 야채 쪽 둘 다 되나요? 과일? 약간 그렇게 근데, 하면 근데 야채 쪽은 되고 고기 쪽은 안 되면 좀 엄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고기는 진짜 밥 이런 거 다 없이 고기만이고요. 그러니까 평생 고기만 먹는다고요. 네. 야채 쪽은 평생 야채만 먹는다겠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쌀 같은 거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기 먹죠. 야채만 먹. 왜? 왜? 왜? 왜? 지금 다 놀랬어. 왜? 왜? 평생 고기만 먹을 바에야 평생 야채만 저는 오히려 야채는 종류가 많고 맛도 많고 두 분이 고기를 택하고 제가 야채를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치 이거 정말 편견 아닌가요? 아니 편견 아니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분 고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주디는 고기 고르실 거잖아요 네 아, 네 당연하죠 근데 야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쌀도 야채잖아요 어쨌든 네? 채는 아니에요 쌀이 무슨 야채예요 곡식 곡식이요. 곡식은 야채가 아닌가? 곡식에서 태어났지만 야채는 아니에요. 탄수화물 덩어리가 된. 아 그래. 아 그럼 탄수화물. 그렇게 되면 빵도 드실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밀가루 야채를 먹는 건데. 아니에요. 아니, 안 돼요. 그래요? 전 차라리 프로세스드 푸드잖아요. 네. 이미 거친 거잖아요. 로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야채도 볶아 먹으면 안 돼요? 쪄 먹으면 안 되고? 그건 괜찮죠. 아, 그래 된다고 합시다. 근데 그건 그 기준이 있어요. 마티는 뭐 드실 건데요? 저는 고기 먹을 거예요. 야채만 먹어서 영양분을 다 충당할 수 없어요. 아니죠. 많은 분들이 두부도 괜찮다 그러면. 그렇죠. 두부도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두부 많이 먹어요. 두부에 야채.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지테리안 versus 진짜 미테리안 육식. 육식. 나는 육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염소가 될 것이냐 그냥 우리 쌀은 양쪽 다 허락합시다 그래요. 한국인으로서 그러면 저도 네. 고기 쌀을 허락하신다면 고기 네. 아 진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먹으면 그렇잖아요 화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 그 예였죠 우리가 이게 메인 토픽이 아니죠 그냥 예를 들기 위한 네, 토픽이었죠 비슷한 네.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이런 거죠 사생활 없는 밀리언 vs 생활에 빠듯한 평민 생활에 빠듯한 그 빠듯한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빠듯한이랑 미셸이 생각하는 빠듯한이랑 주디가 생각하는 빠듯한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밀리언웨어는 네. 진짜 말 그대로 밀리언웨어죠. 그냥 밀리언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민보다 평민도 안 될 것 같아요. 평민이 아니라 진짜 빠듯한 평민은 생활고에 네. 지금 시달리는 그래서 하루에 밥을 먹냐 마냐를 고민하는 그치만 그런 사생활이 보호되어 있고 밀리언웨어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쓰는 거 하나하나 내가 코 푸는 것까지 하나 자는 시간까지 하나 정말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 중에 트루먼 쇼가 그쵸? 이거죠. 네. 트루먼 쇼 아세요?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TV에 다 모든 자기의 그게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네. 밀리언웨어 택할 거예요. 사생활 다 나가도 내가 다. 누구를 근데 댓글까지 다 달려요. 안 보고 살면 되죠? 아니죠. 그거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샤워까지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샤워는 보여줍시다. 샤워는 보여줍시다. 근데 이게 설정 자체가 이렇게 네. 조건부가 붙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 들어가면 끝없어요.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 안 되는 것 자체가 샤워까지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밀리언의 사생활이냐? 괜찮아요. 밀리언 진짜? 할래요. 진짜? 네. 고정 밀리언 가지고? 저는 안 할래요. 저는 반대 택할게요. 고정 밀리언이에요. 원 밀리언. 아니 원 밀리언 달러잖아요. 밀리언 에어. 그러니까 밀리언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밀리언이 꼭 1밀리언만. 근데 1밀리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근데 밀리언에라는 저희. 아 그러면 설정을 해요. 돈이 아니, 얼마인지. 아니 얘기하는 의미 아, 의미 난, 부여가. 내가 저번에 했자 로또에서 나 좋은 개념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 의미하는 부여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요. 끝없이 없다는. 저는 진짜 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럼 빌리언에요 저. 그래요 빌리언에로 고칩시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끝이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아니라니까 왜냐면 빌리언이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빌리언. 고정 빌리언이에요. 그럼 빌리언에요면. 빌리언에면 하죠. 아 진짜? 네. 아 빌리언이면 빌리언은 얼마 차는지 모르겠어요. 4억까지 다 남. 네. 정말? 네 빌리언에면은 아 저희가 그, 의미하는 게 근데 곧 빌리언의 뜻이었어요. 네. 마티시에게 좀 다를지 몰라도 아니, 근데 저는 밀리언이랑 빌리언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의미는 밀리언에어 하면 진짜 네. 먼저 갑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서야 이제 빌리언에어가 이렇게 있는 건데 큰 거죠. 하여튼 어쨌든 뜻은 그렇다는 거죠. 네, 의미를 봅시다. 너무 네. 그렇게 얼마 보기보다는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빌리언에어. 사상을 없는 빌리언에어. 빌리언에어. 아, 빌리언에어. 네. 아, 그 정말.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빌리언에어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샤워를 샤워하는데 이거 보고 있어. 아 유리통에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있는 유리통이에요. 저는 팬 서비스도 해줄 것 같은데. 아 근데 근데 행복할까? 근데요. 그게 그 그거를 그, 예를 들어 이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원밀리언 그걸 하면 원밀리언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원밀리언이 있는 거예요? 원밀리언 있는 거예요. 아유 고민하시죠 왜? 원밀리언 원래 있어. 네? 있어. 근데 원래 있어 그럼 그거 갖고 키울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 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걸 해서 주는 것보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소위 기독교 말하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께서 네. 다 보고 있다고 보고 있으시다고 믿잖아요. 네. 이런 거랑 똑같네요. 그죠? 아니죠. 근데, 아니 왜냐면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댓글 단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거기다. 존재가 다르잖아요. 인간들의 관계. 아니 아니 그 볼 수 있다는 개념이 그렇죠. 근데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가 당하고. 무슨 네네네네. 아, 그 부분은 알아요. 그쵸? 근데 보는 시점은 똑같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맞죠. 네, 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네, 사람들이 네. 시점은 근데 같은 시점이 그 사람들이 다른 거죠. 네. 전 빌리 고민된다. 근데 진짜 행복할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사람들은 이제 평가하고 그거 요즘에도 인터넷 보면은 근데 만약에 그 아까 전에 다시 그 샤워나 뭐 이런 프라이버시 같은 게로 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지금 공인 그런 걸 뺀다면 지금 공인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어요. 특히나 로날도나 뭐 메시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은 맞아.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코 푸는 것까지 보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연예인들은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요즘에 거예요. 요즘에 사생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남장하고 그렇게 사생활이 보유된다면 당연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얘기하는 실제로 거는 지금 네. 지금 화장실에서 그 너 하고 네. 샤워도 하고 내 네. 정보를 마음대로 쓰고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아니었고 그게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하면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뭐지? 요즘에 그 연예인들은 아이돌 특히 아이돌들은 사생팬이 막 네. 남장하고 화장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다 안 돼요. 그래서 호텔에 전화한대요. 주민등록 되고 이제 누구 있냐고. 개인적으로 저는 빌려내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당연스러운 거라면 즐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 있잖아요. 차라리 돈 많고 즐기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무엇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그만큼 인플루언서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미셸 씨 본인의 입장을 지켜서 괜찮아요. 저희 괜히 저희의 고민 말에 중이었어요. 고민 중이었는데 빌리언에어요. 빌리언에어. 근데 빌리언이든 밀리언이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뭐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아, 솔직히 네. 저 돈이 펑펑 쓸 수 있다는 개념밖에 모르겠어요. 네. 아니 밀리언에는 펑펑 못 써요. 못 써요? 네. 밀리언에는 펑펑 못 써요? 거덜나요. 밀리언에는. 빌리언에는 쓸 수 있고. 네. 아 그럼 빌리언에요. 맨날. 네. 그럼 빌리언에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갈게요. 저희 이번에는 시스타의 소쿨 듣고 네. 다시 돌아오실게요. 소쿨? Are you ready? Sista Embrace Sound One The illest collaboration Let's get it started I wanna rock Yeah!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1031-9060.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노래 잘 듣고 오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또 하나 있는 거는 이건 좀 많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심플한 예인데 몸매 vs 얼굴이겠죠? 정말 얼굴이 이쁘고 정말 얼굴이 잘 생겼다. 근데 몸매는 꽝이다. vs 정말 몸매는 꽝인데 얼굴은 정말 누가 봐도 잘 생긴 거. 김태희인가요? 저 김태희 되나요? 네. 김태희 됩니다. 근데 몸매는 안 됩니다. 주인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외모요. 차라리 외모? 네, 차라리 외모를 택하고, 왜냐면. 몸매도 외모인데? 근데, 아, 그렇죠. 사람이 보통 볼 때 얼굴을 먼저 이렇게 딱 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얼굴 택하시겠다? 눈길이 안 가면, 몸도 눈길이 안 갈 것 같아요. 몸이... 아무리 이뻐도. 뭐, 이쁜 옷 못 입어도? 어쨌든, 네. 네. 그럼 미셸은요? 저도 얼굴일 것 같아요. 얼굴일 것 같아요. 옷도 요즘에는 이제 살 있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몸집이 있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알아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잘, 괜찮구나. 네. 그리고 얼굴이 예쁘면 그냥 이뻐 보이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마틴은요? 선택지가 하나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앞으로 될 거잖아요. 네. 그냥 남느냐도 있으면 안 되나요? 아, 이렇게 남느냐?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없으면은 저는 두 가지 중에 별로 어떤 것 돼도 상관없다고 근데 봐요. 근데 남자는 몸 있으면 딱 좋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코인플립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고르기로 할게요. 그래서 코인플립 했어요. 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나오는 거죠, 뭐. 그럼 만약에 네. 얼굴이든 몸이든 성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형에는 근데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데 상처가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봐도 했네 다 알아요. 아 그럼 좀 인조틱하게 얼굴 같은 경우 좀 인조틱하게 바뀐다 이거죠? 네, 인조틱하게 바뀌는데 할 순 있어요.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그럼 전 몸. 저도 몸매. 나도 몸. 아 저도 또 콘솔 팔래요. 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전 아니요. 저는 저 그냥 얼굴 할래요. 전 몸. 에이, 왜 외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 얼굴 아니, 하시겠어요, 주디는? 저는 몸은 조금 인조틱하게 돼도 딱 그 라인이 나오면 저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하신다는 근데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은 딱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을 성형하신 그러니까 몸을 바꾼다면 몸을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네, 몸을 이제 제가 안 좋은 걸로 택을 하고 나중에 성형을 하겠다는 거죠. 와우. 아. 저는 몸을 바꾸겠어요. 인조틱해도 인조틱한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바비 같은 몸매가 된다면 와우. 얼굴은 화장하면 된다 생각해요. 와우. 얼굴은 인조틱 둘 다 인조틱하게 화장을 하지 뭐 하면 된다 생각. 맞춰서 네 쿨하게 맞춰서. 몸매는 세트. 인조틱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그럼 다음 질문 갈까요? 와우.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배우자가 되겠죠? 네. 자, 나 빼고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나빠요. 나쁜 삐라는 소리를 들어요. 브레스 네. 나 포함 모든 사람한테 잘해요. 당연히 전자예요, 저는. 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 아, 근데 나한테는 내 배필이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환상적인 배필이란 말이에요. 티한테만 잘해요. 저는 당연히 아니 이거는 누구한테도 전자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전 나 포함 다 모든 사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막 들어 때려도 막 집에 가서 막 때려도 나를 아니 포함해 가지고 다 아~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죠. 모든 사람한테 잘한다고요? 저는 그러면 저도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한다. 그게 너무 잘해줘.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나 진짜 두 분이서 아니 봐봐요. 진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네. 봐봐 이 첫 번째 전자는 네. 저한테 엄청 잘해줘요. 저랑 딱 맞고 진짜 환상의 동반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자가 그거잖아요. 나쁜 이라고 듣는 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게 사실이에요? 그 네?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사실이죠. 나한테만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사실이 된다면은 지금 아니요. 마티가 본다니까요. 네? 다른 사람들이랑 동행했을 때 봐봐요. 막 때려. 마티와 막 때려. 막 욕해 다른 사람한테. 막 어머니한테 막 욕해. 마티 누나한테 막 욕해.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면서요. 근데 대신 그런 건 못 고쳐요. 그거는 본인 다른 사람 성격이야. 그건 못 고쳐.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없다고 쳐요 그러면. 그러면 없어요. 환상의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네. 환상의 파트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면은 그런 부분 빼고 다 잘하는데 그거는 못 고쳐. 그러면 애초에 그 설정 오류네요. 근데 있잖아요, 마치 자꾸 이러실 거예요. 자꾸 아까 놈도 이러는데 아니 못 고쳐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보자니까요. 아니 그렇다면은 극과 극이 왜 나오냐고요, 왜? 알겠어요. 그래서 심플해서 봐서 저는 전자 택했었어요. 그래요? 저는 네. 후자. 저도 후자. 후자인데 봐봐요. 예를 들어 여기 주디가 미셸 남편이에요. 네. 근데 미셸이 네. 이제 저한테도 엄청 막 잘해주고 네. 막 엄청 친하게 해주고 막 이런 질투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질투가 날 수 있죠. 난 난다고 생각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맞아요. 질투는 나지만 나한테 잘해주니까. 믿음이 있으면. 알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행복한 상상을 위해서 박보검이 있어요. 네. 근데 박보검이 친절하잖아요. 인성이. 네. 아 근데 박보검 얘기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막 갑이랑 인성이 갑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박보검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그 박보검이 여자였으면 좀 뭐라지 여우 같았을 것 같다고 다른 사람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박보검 같은 예죠. 다른 그쵸? 사람한테 잘해주고 또 나한테 잘해주고. 근데 박보검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박보검이 날 좋아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전 괜찮아요. 아니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근데 저는 바람이 피냐 안 피냐 박보검이라면 이런... 믿음 생길 것 같아요. 주디 이러면 안 돼요. 네. 주디 결혼도 잘해야 되고 연애도 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질문들 하면서 진짜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방 녹음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극과 극을 하기로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속 피고 가는 마트가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저를 보면서 놀라시겠죠. 네. 저도 두 분들이 얼마나 그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외관이 아니라.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자들이 만나서 모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알았어요. 아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코멘트 하지 마세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 그러면 이거는 좀 마티가 근데 저희 노래 듣고 가야 돼요. 저희 노래 듣고 가실 건데, 저희 그 다음 듣고 가실 것은 MC다 맥스의 그 남잔 말이야 듣고 가실게요. 바람 부는 이런 날에 넌 어디서 뭘 하는지 오늘따라 오늘따라 궁금해. 너무 쉽게 잊혀지면 흩날리는 저 꽃잎처럼 그 거리에 널 부르며 서 있어. 미치도록 널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잔 말이야 아직도 네 추억에 살아. 네가 너무 그리워 네가 너무 그리워 정신 못 차릴 만큼 느껴지니 질문은요. 네. 365일이에요. 매일같이. 네. 인도. 인도처럼 더운 나라에서 팥빙수만 먹을 수 있어요. 네. 베스스 남극에서. 네. 제가 원래 라면이라고 적었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남극에서. 네. 따뜻한. 핫초코? 핫초코. 약간 밥이 안 될 만한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팥빙수도 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 이런 엄청 그래요?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면은 라면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그래도 돼요. 네. 근데 팥빙수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네. 남극에서 따뜻한 거 대신. 그러면 핫초코 좋은 거 같아요. 어디에 살든 일찍 죽겠네요. 근데 어쨌든 어디 살든 일찍 영양이 없 영양분이 없어서 더운 곳에서 더운 곳에서 찬 거 먹고 죽냐 아니면 추운 곳에서 더운 거 먹고 죽냐 이거예요. 네. 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추운 곳에서 따는 거. 더운 곳에서 저는 거. 차라리 인도로 갈래요. 진짜? 네. 더운 곳에서 추운 거 먹고 죽어? 마치는요? 코인플립 할게요 이번에도. 아니면은 아 저도 인도 갈게요. 저는 남극 갈 것 같아요. 왜요? 모르겠어. 전 더운 나라도 일단 싫고. 왜냐면 추운 나라에서 사는 삶을 생각해봐요.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을걸요. 더운 나라도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을걸요. 많이 죽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에는 전 네. 남극 갈게요. 그렇죠. 남극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얼어 죽으면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전 차라리 더운 나라에서 죽을래요. 더운 나라에서 죽으면 계속 죽지 않을 것 같으면서 오랫동안 죽을 것 같고 내 팔에 팔이 붙어. 땀나. 갈매기 와서 쪼아먹고 개미들이 내 살 파먹고. 근데 남극에서는 개미도 못 살고. 아니 남극에서는 물개 가서 갑자기 가져가. 핫초콜을. 자 그거 넣지. 나는 계속 핫초콜 300 해양치다가 꼬리로 팍 쳐서 365일 먹을 게 있어.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팥빙수가 녹아서 날아가. 수분이 돼. 그렇네요. 근데 똑같은 거다.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인도? 네 전 그래도 차라리 핫초콜을 그냥 초코로 먹을 수 있네요 남극에서는. 아니요 그렇게 못하고. 아니죠 남극에 오래 냅두면은 안 먹고도 냅두면 아이스 초코가 되네요. 그러면 남극 인도에서도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걸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팥빙수를 어떻게 뜨겁게 먹어요? 태양열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거를. 뭐 국물. 거기 파? 안에 뭐 파? 팥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고 마시는 거네요. 아 그쵸?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좋네요. 인도에서 물도 마시고 팥빙수도 마시고. 네. 저희는 남극에서 핫초코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네, 우리 네. 남극과 북극에서 극과 극에서 좀 나오죠? 네, 근데 어쨌든 빨리 죽는다는 거. 네, 어쨌든, 어디에 있든. 어쨌든 영양 섭취를 못해서 죽어요. 네. 아니면은 네. 설정을 애초에 영양분 설치할 수 있는 그 링겔. 링겔 포함하고서 계속 산다. 네. 아, 근데 365일. 너무 슬프다. 근데 근데 365일만 하면 돼요. 365일만 하면 돼. 그럼 전 남극. 그리고 인도 가서는 너무 이제 다른 저는 인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 바꿀 거예요. 영양 그 추운 게 너무 싫어요. 전 너무 싫어요. 마티도요? 아, 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갈등해요. 둘 다 싫거든요. 저는 진짜 전 더운 게 더 싫은 게 일단 더우면 타죠. 인도는 타요. 몸도 타요. 피부도 망가져요. 근데 건조해져요. 근데 남극은 네 발이 어딘지 몰라. 동상 걸려서 내 발이 안 느껴져. 근데 내 손가락이 움직여도 움직이는지 몰라. 아 너무 힘들다. 그래도 인도처럼 난 타는 건 너무 싫어. 아 그래? 인도는 너무 단지 타는 것 때문에? 단지 나 진짜 타는 게 너무 싫어요. 365일이면 그러면 안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안 탄다도 난 땀나고 와. 아, 그래요? 아 저도 남극 택할 것 같아요. 남극이 낫죠. 네. 그래도 옷이라도 껴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글루 안에서 날로 키고 날로 키고 설정이 볼게요. 남극이죠. 날로 볼게요. 날로 볼게요. 이걸로 안이 따뜻해요. 그러면 인도도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시원하겠죠 뭐. 네 그렇네요. 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거 네 할까요? 네. 1년 동안 일자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관 같은 상자겠죠? 네. 네. 일자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유튜브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미디어들 못해. 페이스북 이런 거 못해요. 네. 아, 뭐 페이스북 해도 되겠다. SNS 가능. SNS 가능. 연락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1억도 줘요. 근데 못 나가요. 근데 한 번씩 기지개 필 수 있나요? 아니요. 뭐 기지개 필 만한 곳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죽겠네요. 안 죽어요. 마비를 관절 마비로 한해서. 네, 안 죽겠는데 관절 마비 되겠네요. 링겔 맞춰주고 일자 상태에서 누가 밑에서 주물러줘.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다른 것들을 다 접하면서 내가 못 나가는 거, 내가 할 수 없고. 얼마 동안 해야 된다고요? 1년. 근데 1억도 줘요. 1억을 준다고요?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1억? 1억이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빌리언. 빌리언이요? 빌리언. 그래, 빌리언. 빌리언이 이거 한번 하고 나면. 10억인가, 빌리언이?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네. 돈으로 샤워할 수 있어요. 돈 10억으로 샤워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돈으로 샤워할 수 있는데 코인으로 완전 몸이 다 마르고 많은 거 먹는다 그래도 뭐 완전 몸이 다 마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는다죠. 아,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먹을 수 다 먹을 수 있어. 몸 주물러줘요? 시켜도 돼요. 진짜 주물러줘요. 주물러주는 세팅까지 있는 거예요? 주물러 혈액순환까지 해주고 아니, 이렇게. 시원하게 주물러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정도로만. 근데 이거 저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나름 플렉시블 엄청 많이 하거든요. 유연하거든요. 네. 그리고 좁은, 똑같은 좁은 공간인데 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아니, 무조건 일자. 일자. 아, 왜냐면 아니 왜냐면 솔직히 기지개를 펴야 돼요. 아니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걸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기지개는 펼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이제 상자가 자기한테 맞춰서 네. 기지개 그냥 기지개 못 그게 몸이 굳어요. 아 그러니까 살아 있을 정도로만. 아 그리고 만약에 기지개 못 펼 공간이면 유튜브도 못 봐요. 아니 그게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아 그냥 영화 손 안 만져 손도 못 만져 그냥 보이스 보이스예요 S 보이스예요 S 보이스 못 맞춰줘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우주인가 어디 실험에서 이런 걸 했다 그래요 3개월 동안 아 정말 네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에 근데 그 사람들 그 실험 있었어요 그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지개는 펼 수 있었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3개월이요 살아 있을 정도로만 지금 케이스에서는 만져준다는 거죠. 어쨌든 1억이면 안 할 거예요 저는. 10억이면 고려해 볼게요. 10억이요 저는. 막상 진짜 해준다고 하면 10억. 저는 선불이면 할게요. 선불? 네. 아, 진짜?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도 못 할 것 같아. 제가 요즘에 기지개를 엄청 펴요. 막 영화 보다가도 기지개 펴고 막 버스에서 기지개 피다가 뒷사람 치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번 기지개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지개 계속 나와요. 아우 기지개. 기지개가 계속 나오는데 못할 것 같고 또 SNS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SNS가 보는데 내 친구들은 다 나가서 바다에서 놀고 있고 띠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이러고 왠지 있으면 부탁 하나 할 것 같아요. 어? 부탁. 네 얘기해 보세요. 막 너무 답답하고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정신적으로. 저는 부탁 하나 할 것 같아요. 그 선불 하고선 식물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누구한테? 의사한테. 아 그런 거 안 된다. 약물 취해가지고. 아 그럼 안 돼 안 돼. 아 근데 거기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거죠. 누워 있고. 아 근데 대신 정신이 멀쩡하고.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식물인간은 못 움직이는 사람. 그냥 안 할래요. 왜냐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0억 주면 할 것 같아요. 10억 줘도 아, 10억, 온전한 10억 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진짜 오퍼했을 때랑 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때랑 결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진짜 막상 다 달았을 때랑 우리가 이렇게 편한 맞아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해서 한 결정들이랑 맞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어쨌든 또 다음 거 있나요? 저희 다음 거 하기 전에 노래 네. 하나 듣고 오실게요. 상큼한 걸로 틀어주세요. 상큼한 거 없어요. 상큼한 게? 우주를 아 줄게. 들어볼까요? 저희 보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듣고 오실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닥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이 엄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붙어 안달하니까 만약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준비가 되면 쏠리는 공위성처럼 네 주위를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쩌면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 닿고 저희 마지막으로 네. 또 이성을 고를 때 극과 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거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진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진짜. 집착 정도를 너무 심해. 예를 1초 들면 1초 안 하면 삐져. 1초 만에 답해야 돼. 0.5초 에이, 만에 말도 안 돼. 그리고 아유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네. 1분 안에 1분에 꼭 사랑한다는 말 꼭 한 번씩 해야 돼. 그리고 막 답장 안 하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계속 나 와요. 버리는 거. 아니, 그냥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안 그리고 그 다음 설정이 있겠죠. 그다음 근데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태평은 열흘 연락 안 해도 몰라. 살아 있어 아니, 자기야. 근데 하기 전까지 몰라. 헷갈려. 그리고 생일도 잘 몰라.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야?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어도 몰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정을 보면은 나한테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라. 응. 근데 남자친구 명색이 남자친구 내 관심 없는 사람이라 네. 하나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당연히 범죄자 아닌 거를 택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준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전자를 택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나도 근데 그 아까도 저는 전자를 밀리언에어에서 택한다면은 본인이 그래서 그거를 택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밀리언에어도 약간 그 사람들이 보고 있고 막 이거에 좀 그랬잖아. 근데 집착은 내 생활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숨 막힐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집착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이 집착은 지금 방금 이거는 스토커잖아요. 이거는 방금 든 1초에 1분에 한 번 사랑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1초 한 번씩 연락을 해도 이거는 내 생활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건데 아니 이제 솔직히 우리 심하기를 조금 레벨 다운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다운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러면 뭐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사랑한다. 그리고 1분에 계속 답장해야 되고. 1분이요? 아니 다 그러니까 그럼 잘 때 어떻게 해요? 리플라이가 오면 네, 잘 때 빼고 맞아 샤워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지퍼백에 넣어서 해야 돼. 아 지퍼백에 넣어서 해야 돼. 아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저 안 할래요. 그냥 왜 만나요 그거? 아, 근데 사랑해. 제가 연락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사랑해. 근데 이거 태평이 형도 너무 사랑해. 둘 다 너무 사랑해. 근데 그냥 태평해. 어쩔 것 같아요? 차라리 태평 할래요. 차라리 태평. 아 이거 뭐? 지리는요? 저는 그냥 로봇. 진짜 너무 사랑해. 로봇잖아요. 한 시간마다 입력해야 되고. 아니 근데 태평은 뭐? 로봇 아니죠. 자유가 있는 거죠. 주진은 뭐 근데 저는 잘 결정 못 하겠는 게 태평하나 그랬잖아요.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뀌었는데도 긴 생머리에서 쇼커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고 그냥 그리고 내 생일도 몰라. 이건 뭐 남편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깨져요. 저는 집착할게요. 그냥 깨져요. 미쳤다. 거예요? 집착할게요. 이거 저는 본인이 왜냐면,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일 때도 뭐 마실래?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계속 문자 오고 그거는 그냥 저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야. 생일 때만이 아니잖아요. 네. 내 기분 안 좋은 날에도 그렇고. 원오프가 아니잖아 이거는. 원오프도 아니고 투오프도 아니고 365 계속 있는 한이에요. 근데 태평한 사람은 지구 끝까지 내버려둬.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리밋을 줘야죠. 한 5일까지 합시다. 5일까지 연락을 안 해도 그냥 남자친구 안 깨질 정도로 유지될 만큼 한 뭐 내가 너무 살아요. 3일. 3일? 그래서 난 태평이 나을 것 같아요. 집착보다. 맞아요. 아 집착 그건 집착이 아니에요. 병이에요. 집착은 내 삶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예를 든 거는 집착이 아니에요. 태평도 병으로 칩시다. 병적으로 태평. 그러면 진짜 정말 뭔가 만사 태평해. 그리고 집에 있다가 딱 들어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어보지도 않아. 예를 들어 내가 쨍그랑 접시가 깨졌어. 아 그런데 태평. 확인 그러니까 이런 설정은 전혀 확인 안 해. 확인 안 하고 피나는데도 그냥 보고 가 이런 거. 보지도 않아. 그냥 가.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 그러면 차라리 설정들이 많이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 네? 집착이 좋아요. 그럼 차라리. 아, 저는 그냥 내가 피가 나는데도 안 보고 가. 그냥 사람이... 깨질래요. 깨지는 거 없을까요? 못 깨. 그럼 우리 다 깨지고 합시다. 그냥 딱 깨지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네. 깨질래요. 네. 저도 깨질래요.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쓸데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정말 이런 일들은 그래도 않을 것을.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배운 건 있다고 봐요. 뭐야? 그래도 서로의 다름? 미셸과 주디의 모르는 그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네. 저도 마티가 네. 얼마큼 이렇게 파고드나 배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음부터는 이거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마티 씨 그 질문 풀어드리는 데만 한 3분의 1을 다 쓴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스페시픽하게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그냥 오늘은 뭐 인포메이션 드린다기보다 그냥 저희의 순수한 아, 왜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그냥 마무리 멘트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그렇게 그냥 재미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들려드릴 곳은 후멘의 넌 나의 집. 너 집착남인가요? 정말 어울리는 것 같네. 넌 나의 집. 네. 네. 넌 나의 집 틀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힘든 날 쉬게 하고 지친 어깨를 안아주는 다 하나 모두가 나를 떠나가도 늘 제자리에 있어줄 변함없이 지켜줄 단 하나 바람 시원한 창문 포근한 침대이고 어두운 밤 내 자장가 꿈속보다도 천국 가장 편한 곳 떠나기 싫은 넌 나의 집 내 하루 온종일을 같이 있어도 안 질리는 다 하나 어디에 다녀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변함없이 기다려줄 단 하나 thank you.